애태우는 내 마음 안타까운 마음에 한없이 걸었네 돌아선 그 모습 잊지 못할 그 모습 이렇게도 당신 생각에 쓸쓸한 내 마음 바람결에 흩어지네 나의 마음 쓸쓸해 흐느껴 우네 당신 생각에 애태우는 내 마음 당신 생각에 쓸쓸한 내 마음 생각에 쓸쓸한 내 마음